나이는 길을 걸으면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면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 갈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.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. 한없이 흐르네 봄비.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나리려나. 마음마저 울려주네 봄비.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.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